지금 내 계획으로는 이게 어차피 1년 40주 코스를 내가 이게 하는 거니까 5월, 6월 되면 6월 달에는 숙제를 두 번 내려고 지금. 숙제를 두 번 내려고. 6월 달에 숙제 두 번. 7월 달에는 이제 그 한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7월에 들을 사람들도 미리. 그러니까 6월부터는 숙제 두 판. 두 판씩. 그러니까 딱 첫 주에 숙제 내서 2주째 받고, 첫 주에 숙제 내서 2주째 받고, 그 다음에 2주째 숙제 돌려주면서 다시 3주째 내고. 그러니까 2주째, 3주째 이때는 계속 숙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거의 대학 다니면서도 안 하던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숙제 많이 낸 적 없죠. 아, 해야 돼, 해야 돼. 하여튼 숙제를 많이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때 수강신청 할 거예요? 직장이 이 근처라고 알고 있는데 추적 가능해. 어디 직장이 어딘지 추적 가능해요. 가서 그 직장 상사 직장에 그 아니 이런 상사 말고 무지하게 높은 상사한테 가서 수강신청을 안 했더라. 게으른 직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 분 특히 각별히 세 분 내 이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 레포트 돌려주면 알 수 있으니까 세 분 다 각별히 내가 6월 달이 뭐죠? 네, 군주론. 군주론이 되게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왜냐하면 호메로스 일리아스하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하고 단테 신곡 여기까지 이제 고전 시대란 말이죠. 군주론부터 근대예요. 딱 왁구가 바뀌는 시대가. 왁구가 바뀌는 시대. 왁구가 바뀌는 시대. 지금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 그러면 이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한 70% 넘게는. 서양 사람들 그런 마음 전혀 없어. 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왁구로 확 바꿨기 때문에 틀이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었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행 충신에서 행 따위는 덕행 따위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가치 판단하고 사실 판단이 완전히 분리된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그게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텍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전조가 되는 텍스트가 몇 개 있는데 군주론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 리바이어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안 해요. 이 두 가지 텍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숙제가 많은 거예요. 이제 왁구를 바꿔야 돼. 이제 빡세게 근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분 특히 그때 되면 수강신청 안 하고 그러면은 직장 가까운 분들이니까 내가 일찌감치 5시쯤 와가지고 제일 높은 분한테 가서 내가 동대문 정부화도서관의 전속 강사 강요원인데 여기 직원들 세 명이 내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근데 이번에 안 왔더라. 인사국가에 반영하고 심각하게 명퇴를 고려하시기 바란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공부 안 하는 직원은 회사에서도 사실은 좀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상훈 씨 왔어요? 안 왔네? 이 양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좋아요. 안 왔어도 뭐 허락받고 마셔 할 것도 없어. 이따가 잘 쓰여진 레포트의 사례를 이제 먼저 텍스트를 지금 긴장감을 계속 높이는 거지 지금. 첫 시간에 먼저 텍스트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갈굼의 시간을 냈어요? 레포트 냈죠? 이름이? 조미선. 네? 조미선. 이름을 연필로 써서 냈죠? 기억나. 맨 밑에다가 연필로.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로 쓰고 본문을 쓰고 밑에다 이름 안 써서 연필로 써서 냈죠. 급작스럽게. 글씨가 굉장히 조잡하더라고. 근데 기억 딱 나. 이게 이 글씨가 되게 조잡하구나. 이렇게. 다음엔 200자 온거제다 써갖고 오는 숙제도 있어요. 조심들 하세요. 손글씨 안 써본 지 너무 오래돼서 괴롭긴 할 거라.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해야 할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파마르티아 문제가 잠깐 거론됐는데 그 부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5행 거기 부분. 제가 이걸 다시 생각해보고 와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국법과 신들께 맹세한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의 도시는 융성할 것이나 무모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는 도시를 갖지 못하는 법.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안티고네를 가리킨다고 말을 했는데 크레온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것,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요. 자기의 무모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 뭘 알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 이게 이제 크레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781행 코러스 세 번째 정리과를 들어가겠습니다. 781행. 자, 세 번째 정리가 여기서는 여기서 안티고네가 이 세 번째 정리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안티고네가 이제 죽으러 가죠. 그죠? 죽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흔히 하는 말로 안티고네가 이제 마지막에 종가도 안티고네가 부르는데 여기 할 때까지 안티고네 말하자면 하소연이 계속됩니다. 안티고네 하소연이 계속돼요. 저기 정리가를 그냥 두고서 특히 이 정리가의 세 번째 정리가에 이어지는 안티고네의 대사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두 명인데 여기서 이제 안티고네가 한 명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정리가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크레온의 운명이 정리가 되죠. 지난번에 내가 큰 틀을 얘기해 줬잖아요. 코레고스 기억나? 코레고스는 각별히 알아야 돼요. 예? 네? 이따 코레고스에게 이번 안티고네 이 코레고스로서의 그 말하자면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감회가 무엇인지를 발표할 시간을 약 2분 동안 발표할 시간을 줄 거예요. 수강청 했나? 다음 달도 못했습니다. 다음 달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따 해야지. 저희가 7시 끝나고. 7시 끝나고? 고향이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그래요? 그럼 지금 할까? 고향은 무슨? 고향이 남쪽이. 고향이 남쪽이. 아니 왜 공바다 말고 고향을 가요? 아니 밤에 제사.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일들이. 친척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공부 못해요. 나는 친척들한테 전화 오니까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잖아. 저번에 우리 사촌 누나가 자기 아들이 뭐야 이번에 무슨 사법고시 합격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박사님이 와서 뭐 축하를 좀 해줘야지 뭐 이래서 아 성질나잖아. 그래갖고 바로 T월드 들어가서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이미를 바꿔버렸어. 빡! 짜증 확 나서 이게 도대체 뭐 박사가 말이야 사시 합격한 놈 철학 박사가 사시 합격 뭐 가서 노래라도 한 자리 불러주고 짜증 확 나.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친척 모임 그 총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공부하는데 방해가 많이 된다. 네. 그래서 안 돼요. 성당 다녀요. 성당. 성당이나 교회를 다님으로써 제사를 끊어요. 알겠죠? 저는 저기 뭐야 저기 대학원 석사과정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결혼식장에 한 번도 안 갔어. 장례식엔 가야지. 그거는 결혼식장 한 번 안 갔어. 돈도 없고. 네? 돈도 없고 축의금 낼 돈도 없고 이제 제 고향이 이제 광주니까 거기서 친척들이 많잖아요. 우리 결혼식 한 판씩 하면요 보통 하기에 한 3-400명씩 와요. 무슨 국회의원 출마 나가는 사람처럼 친척이 많아. 어머니 형제분이 팔남매야.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 그러니까 아우 막 날이면 날마다 결혼식이에요. 광주를 가야 되잖아. 주말에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와. 아, 뭐, 누구누구 결혼식. 아, 바빠. 공부해야 돼. 뭐 공부도 무슨 공부냐? 결혼식이 먼저지. 공부가 먼저야. 장례식은 가야지요. 장례식은. 근데, 그러니 가면 안 돼. 이번 제사니까 내가 봐주는데, 2개월 내로 성당 예비자교리에, 응? 곧, 부활절이 곧 다가오니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성당이나 가까운 성당을 찾아서 예비자교리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 다 해줘요. 그런 거. 응? 그런 거. 안 돼.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 안 돼요. 자, 그러면 큰 틀을 봐서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 정리가에서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말하자면 최후가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태를 어긋장내고 신의 벌을 받게 되는 늙어서야 지혜를 알 수 있다 하게 되는 훈계를 받게 되는 사람은 크레온이죠. 그에 비하면 이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안티고네 안티고네는 굉장히 영웅스럽게 죽어갑니다. 안티고네가 영웅스럽게 영웅처럼 죽어간다 이 말은 여자니까 뭐 영웅이 여자가 무슨 영웅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안티고네가 영웅처럼 죽어간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안티고네에게 명예가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칼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일리아스하고 안티고네하고 이걸 계속 읽으면서 영웅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난폭성 또는 남성성 또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영웅이란 건 뭐냐? 명예로운 자에게 영웅이 명예로운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영웅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요즘에 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봐요. 가령 YTN에 이번에 YTN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럼 YTN 노조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람이 이제 판사잖아. 영장 실시심사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구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판사는 이익을 따지는 거죠. 그죠? 먹튀야. 지금 이 정권에서 뭔가 해보려고 신영철이처럼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YTN 노조위원장은 과감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쵸? 언론이니까.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구속을 당해. 이게 뭐야? 이게 명예인 거야. YTN 사장은 이명박의 그 뭐야, 미디어 특보하던 사람 아니에요? 구본홍. 얼굴에 살이 많더라고. 구본홍. 근데 그 사람 뭐야? 그게 YTN 사장으로 되는 게 지금 명예예요? 명예가 아니지. 욕 뒤리 먹고 있잖아요. 그쵸? 명예를 아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거든. 아니 생각해봐. 출근을 했는데 자기 부하 직원이 될 사람들이 낙하산 불러가라 이렇게 피켓 들고 있으면 아 더럽어 안 해. 이러고 안 해버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끝까지 삐대고 앉아가지고 출근을 200일 지금 300일이 다 돼가고 있어. 300일 동안 에코스 타고 거기를 오는 거 생각해봐. 이게 지금 명예로운 행동이야? 명예에 대한 이게 아무런 그 감각이 없는 거야. 명예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TV가 없으니까 사실 YTN이 넘어가든 관심이 없어. 케이블 TV도 뭐고 관심이 없어. 지금 미디어법이 돼갖고 이렇게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 테레비가 없으니까 정말로 그 이슈에 대해서 신문이 망하든 말든 신문 안 보니까. 근데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명예에 대한 것이 없구나. 명예 감각이 없구나. 명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한국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99.9%가 그따구로 살았다고. 명예감각 없이. 다. 그지? 손해와 이익만 따지고 사는 거야. 손해와 이익만 따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는, 뭐, 노블레스 오블레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노블레스. 그들이 명예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냥, 욕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울 틈이 없었던 거죠. 배울 틈이.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왜 그것을 배울 틈이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인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조미선 학생. 그죠? 어떻게 하면 명예심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첫째는 이런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안티콘을 열심히 읽어야 돼. 네?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명예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명예감각 교육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상을 삶 속에서, 일단 습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몸에 붙은 습관. 아, 이게 왠지 쪽팔린 짓이야. 어? 이거 왠지 도태한 짓이야. 이게 감각으로 이제 거의 동물적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일상 속에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이제 명예감각을 길러 넣어줘야 되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읽게 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 주제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안티고네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야. 다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는 아주 궁극적으로는 뭐냐? 명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 철학책이 됐건 드라마가 됐건 서사시가 됐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참다운 인간은 훌륭한 폴리스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훌륭한 폴리스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이면 날마다 습관처럼 훌륭한 덕을 익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명예롭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 자 보세요. 안티고네에 대한 코로스의 그 봅시다. 309페이지 아 저기 817행을 보세요. 코로스. 지금 세 번째 정리과 다음에 이제 안티고네하고 크레온의 대립이 이어지는 안티고네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 누가 이번에 한번 써 봐. 우리 일대 크레온이 안 왔네. 한번 써 봐. 코레고스 가기 전에 한번 코로스 한번 해 봐. 네. 예. 그래서 그대는 영광스럽게 그리고 칭찬을 받으며 사자들이 깊숙한 처소로 내려가는 것이요. 그대는 기진케 하는 병에 쓰러진 것도 아니며 칼이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오. 그대는 자신이 뜻대로 살다가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채로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이요. 예. 지금 코로스가 하는 말이에요. 코로스가 지금 안티고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안티고네예요. 자, 코로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중요한 단어 세 개. 영광스럽게. 코레고스가 대답하겠지. 코레고스 약간 지금 이렇게 업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 진짜. 여기. 아, 칭찬을 받으며. 예, 의자에 앉아서 할래요? 서서 할래요? 네. 앉아서. 앉아서, 네. 칭찬을 받으며. 네. 또 하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네, 코레고스 가오 세워주느라고. 컨닝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세 개. 영광스럽게 칭찬받으며 사자들의 깊숙한 처소로 내려가는 것이요. 코로스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안티고네 어떻게 해서 기분이 업되는 거지. 그지? 곧 죽어요. 안티고네 곧 죽어. 어? 곧 죽는데. 코로스가 영광스럽게 칭찬을 받으며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지금 이게 슬슬 명예로움을 지금 부여하려는 어떤 액션이겠죠. 그죠? 대사지. 그런데 그대는 칼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요. 그대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자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아우토노모스라고 이렇게 써 주세요. 아우토노모스. 히라봅니다. 아우토노모스. 아우토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우토라는 단어하고 노모스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든 말이에요. 아우토라는 단어하고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아우토가 무슨 뜻이겠어요? 아우토. 무제한. 네? 무제한. 아니요, 거기 있잖아요.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저는 절대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어딘가 답이 있는 걸 물어. 아우토. 그죠? 자신의,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오토매틱 승용차 할 때 오토 있잖아요. 이게 오, 아우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규범, 원래는 규범이란 말이에요. 노모스. 우리가 법 그러잖아요. 법률을 걸 때 이것도 노모스를. 노모스. 그러니까 자기의 규범에 따라 그 말이죠. 안티고네가.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지금 사실은 자기의 아우토노모스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은 안티고네는 신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의 뜻에 따라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러면 아우토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모스는 국가의 법에 그러니까 아우토노모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안티고네는 국가의 법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법과는 무관하게. 그런데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국법을 어기긴 했지만 이들은 이 코로스는 안티고네에게 명예를 부여합니다. 신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그리고 칭찬을 받으며 이렇게 됐어요. 게다가 856행을 보면은 856행을 보면 게다가 그대는 코로스가 또 그대는 대담성의 극한에까지 나아갔다가 디케이 우뚝한 보좌에 격렬히 부딪혔던 것이요 내 딸이여. 디케는 정의 여신이에요. 그러나 그대는 아마도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안티고네 아버지가 오이디푸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지금 이렇게 크레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안티고네 자신의 잘못만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값까지 치른다 한다는 점에서는 안티고네는 굉장히 지금 속된 말로 굉장히 싸가지 있는 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뻔데 나는 딸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죄값까지 딱 자기가 치러가면서 굉장히 영웅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고네는 그대는 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아버지의 악명 높은 파멸을 이름난 랍다코스가 출신인 우리들 모두의 운명을 아 어머니의 침상에서 비롯된 재앙이여 자기의 친자식인 나의 아버지와의 불행하신 어머니의 동침이여 그분들에게서 가련한 나는 전에 태어났고 그분들에게로 나는 지금 저주받고 결혼도 못한 채 내려가고 있어요. 함께 살기 위하여. 아 불행한 결혼을 하신 오라버니 불행한 결혼을 하신 오라버니 당신은 당신의 죽음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죽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종과 바로 앞에 코로스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자 코레고스. 네. 읽어봅시다. 경건한 행위는 나름대로 칭찬받아 마땅하오. 그러나 권력은 누가 그것을 쥐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법이오. 그대를 망쳐놓은 것은 그대의 자의적 추구이다. 그러니까 호로스는 지금 안티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한 행위는 나름대로 칭찬받아 마땅하오. 경건한 행위는 이제 신의 뜻에 따라 신의 법에 따라서 폴리네이케스를 장사 지낸 것이죠. 그건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권력은 누가 그것을 쥐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법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읽어봤는데 어떤 것을 뽑아놓든 간에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의 논거가 뚜렷하다면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잘못 뽑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평가를 할 때 잘못 뽑은 구절은 없어요. 윤상훈 씨 왔어요? 안 왔어요? 계속 안 오네. 오늘 이렇게 잘한 사람이 안 오면 못한 사람들만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못하니까 열심히 듣는 건가? 그런가? 이러지? 괴롭네. 짜증나.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스가 칭찬을 받은 또는 경건한 행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쭉 하고 나서 안티고네는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온은 거기다 대고 아주 못을 박는 말을 하죠. 못을 박는 말을 하죠. 935행에 보면은 코로스가 그 말씀은 죽음에 바싹 다가가는군요. 크레온, 내 충고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지 마시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935행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주면서 나한테 물어보세요. 935행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지 마시오. 이런 것은 뒤집어 여거적 반복이라고 그런 거죠. 서로 부정어를 두 번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지 마시오. 그러니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크레온은 이제 안티고네를 속된 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정립가에서부터 크레온의 운명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크레온은 앞서서 하이몬과 크레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시피 크레온은 나라의 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크레온은 폴리스, 즉 그 도시의 인민들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신의 법은 둘째 치고라도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드라마가 아테네 민주정이 실시되고 있던 민주정을 삶의 양식으로서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 되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모두스 비벤디, 이거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비벤디는 이게 형용사예요. 삶의 방식. 데모크라티아, 이건 이제 히라보고요. 아테네 사람들은 민주정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서 받아들인 사람.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는 민주정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번에 그 유시민 씨가 낸 책 제목이 뭡니까? 후불제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후불제 민주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후불제라니까. 민주주의 헌법은 있는데 그 헌법을 우리가 노력하고 투쟁해서 쟁취한 헌법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 헌법대로 그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현실을 일치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나중에 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후불제 민주주의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 아테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하나의 법조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민주적인 방식이요. 어떤 사람이 그 레포트 냈는데 내가 뽑은 한 구절에 파수꾼이 한 얘기가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라고 딱 해서 그 구절을 내서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여기 왔어요? 아, 자네야? 어, 맞아. 이창현 군? 어, 맞아. 저 친구야. 저 친구인 줄 알았어. 이상한 걸 냈다 했지. 그러니까 이창현 군이 그걸 냈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참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왜? 지금 그래서 이창현 군의 그 논증이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기회평등이 이게 생활 습관이 되었다. 그 얘기지 지금. 그 얘기를 썼다고.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때 학교에서도 반장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애 뽑고, 그죠? 키 순서대로 뽑고, 씨. 한 번도 1등도 못 해보고, 키도 안 되는 놈들 반장 할 수가 없어. 제비 뽑기를 좀 하면 안 되나? 나는 키가 한 번도 제일 커본 적도 없고, 제일 작아본 적도 없으니까, 50명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50명 중에 30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장도 안 돼. 기억님 순으로 하면 좋으려면, 강요원인데 내 앞에 가령, 강삼돌이라도 있어버리면, 씨.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창현 군 같은 경우는 레포트에다 그렇게 썼어요. 이를테면 이들에게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정이 몸에 민주정이라고 하는 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본단 말이죠. 이 드라마를 볼 때 지금 하이몬이 한 사람에게 속한 도시는 폴리스는 폴리스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나는 지금 테바이 인민들의 의견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 하이몬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나이를 보지 말고 나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 곤란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도 있었어. 나의 나이를 보지 말고 행위를 보십시오. 그 곤란한 사람도 있어요. 레포트에. 그 사람도 얼마나 평소에 나이 가지고 갈굼을 당했으면 저 밑에다 짠합니다. 이렇게 쓰려다가 정말 저도 그건 굉장히 공감을 해요. 굉장히 공감을 해요. 네? 대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했는데 입학 동기 중에 제가 62년생인데 59년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59년생이. 그러니까 제가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재수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8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삼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다고 좀 이렇게 껄떡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은 19에 한 짓을 21살에 하고 뭘 잘났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워낙에 그 나이가 깡패잖아요. 이놈의 세상이 나이가 깡패잖아. 정말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대학원에서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내잖아요. 그럼 박사학위 논문도 학번 순으로 냈다니까? 학번 순으로? 그래서 내가 학번을 좀 제치고 냈더니 다른 그 우리 과에 다른 교수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 강용훈 군은 학번이 아직 이렇게 아래인데 이렇게 80학번인데 왜 70년대 학번들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내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능력대로 내는 거지 그러면 죽을 때도 학번 순으로 죽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나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몬이 테바 인민들의 의견을 전했죠. 테바 인민의 의견을 전했을 때 크레오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이제 그 장면을 딱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이때 이미 여기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권위가 확 떨어져 나가버리는 셈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번째 정립가 이후에 크레온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보듯 뻔한. 그죠? 아주 명확하게 뻔하게 나타나는데 이 크레온은 일단 폴리스, 즉, 인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제 독재적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이죠. 그에게.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테이레시아스,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테이레시아스가 996행에서 한마디 딱 하죠. 테이레시아스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996행에 테이레시아스가. 조민선 학생 읽어봐. 테이레시아스죠. 지금 또 그대가 운명의 칼날 위에 서 있음을 알아두시오. 크레온이 좀 떨겠어 이렇게 읽어. 코레고스 부인이 코드숨을 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코레고스 오늘의 대사는 다 코레고스에게. 제가 지금 또 그대가 운명의 칼날이에 서 있음을 알아두시오. 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대의 말에, 그대의 그 말에 나는 몹시 떨리오. 내 예언술이 징조들을 들으면 아시게 될 것이오. 내게는 모든 새들이 항구나 다름없는 새 점을 본 오래된 자리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새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소. 새들이 몹시 화가 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비명을 질렀던 것이오. 나는 또 새들이 발톱으로 서로 찢어 죽인다는 것도 알았소. 윙윙거리는 날개 소리가 분명히 그것을 말해 주었지요. 예, 지금 테이레시아스가 하는 얘기가 지금 왠지 불길한 징조를 드러내 보이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1024행에 보면 그러니 그대는 23행에 이런 일들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시오 내 아들이여. 내 아들이여는 이제 크레온의 테이레시아스가 크레온의 아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자기보다 연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서 부를 때, 친애하는 뭐 이렇게 할 때, 내 아들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고칠 줄 알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조언과 행복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요. 고집만이 어리석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사자에게 양보하여 죽은 자를 찌르지 마시오. 죽은 자를 또 죽여보았자 그게 무슨 용감한 행위가 되겠소. 지금 이 부분에서 그대는 사자에게 양보하여 죽은 자를 찌르지 마시오. 죽은 자를 또 죽여보았자 그게 무슨 용감한 행위가 되겠소. 지금 크레온에게 테이레시아스가 아주 완곡하게 경고를 탁 보내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영화 제목이 됐죠. 읽어봐. 오맨. 오맨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 도구 다 되는 모양이던데 레포트에 막 도구도 쓰고 막 그랬던데. 도구 썼잖아요. 선생님께서 주신 책. 오맨이라고 그러고 이게 테이레시아스의 말하자면 예언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레시아스가 말을 하니까 크레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인이여 마치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쏘듯이 그대들은 모두 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고 예언술로도 나를 떠보고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 무리들은 나를 가지고 거래를 하며 나를 배신했던 것이요. 그대들은 이득을 챙기며 원한다면 사르데이스의 은금과 인도의 순금을 사들이구려. 그러나 그 자를 그대들은 무덤에 안치하지는 못할 것이요. 설사 제우스의 독수리들이 그 자를 먹이로 낚아채어 제우스의 왕자로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부정이 두려워서 그 자를 묻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요. 지금 테이레시아스의 이 경고에 대해서 크레온은 아주 강력하게 나는 그 부정이 두려워서 그 자를 묻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1050행에서 올바른 세상이 아니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값진 재산인지를 이거를 이 책의 한 구절로 뽑은 사람도 있던데 손 들어보세요. 안 왔어요? 아 이걸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 꽂은 이걸 뽑은 사람을 딱 보고 이 재산상에 어려움이 좀 있는 분인가? 올바른 재산을 아니 올바른 생각을 재산으로 삼다니 세상에 재산을 이런 걸 재산 왜 이걸 뽑으셨어요? 네. 네, 이따가 다시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따 다시 레포트 검사하는 시간에 다시 거론하면서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값진 재산인지를 이걸 뽑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세요. 올바른 재산이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값진 재산인지를 잘 뽑았어요. 논거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가장 큰 손해인 그만큼이겠죠. 그런데 그대는 바로 그 병에 감염되어 있어. 테이레시아스의 이 말은 어리석음의 병에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제 요 말이 맨 뒤에 나오는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 그렇죠? 그 볼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이제 테이레시아스 이런 말들이 오만함과 아니 크레온의 이런 말들이 오만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다 맨 마지막에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 깔리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테이레시아스하고 크레온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크레온 이 사람은 도대체 참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테이레시아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테이레시아스의 마지막 이 대사 이게 정확하게 크레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잘 알아두시오. 지금으로부터 1065행 태양의 날랜 수레가 여러 바퀴를 돌기 전에 그대는 자신의 혈육 가운데 한 명을 시신들을 위한 시신으로 바치게 될 것이오. 태양은 날랜 수레가 여러 바퀴를 돌기 전에 곧 얼마 안 있어? 왜냐하면 그대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첫째, 크레온의 잘못을 지금 테이레시아스가 거론하는 크레온의 잘못이 있어요. 첫째, 지상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을 아래로 밀어내고 살아있는 자를 무자비하게도 무덤 속에서 살게 하는가 하면 이게 크레온의 첫 번째 잘못. 지상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을 아래로 밀어내고 살아있는 자를 무자비하게도 무덤 속에서 살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크레온의 잘못, 첫 번째 잘못은 크레온이 지금 살아있는 자를 무덤 속에서 살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 살아있는 자가 무덤 속에서 살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살아있는 자는 땅 위에서 살아야지 무덤 속에서 살면 안 되겠지. 저석중군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크레온은 무덤 속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자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었다 살게 한다. 이거는 지금 크레온이 신들이 정한 어떤 영역을 넘어가버린 거죠. 이 사람 마음대로. 이 크레온의 잘못이지. 그 다음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다 놔두지 않고 무덤 속에다 보냈어. 지금 지상과 지하의 각각은 지상은 지상의 규율이 있고 지하에겐 지하의 규율이 있는데 각각에 속하는 규율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타당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하계의 신들께 속하는 시신을 하계의 신들께 속하는 시신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매장도 하지 않은 채 욕보이며 이 지상에 붙들어 두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땅 속에 보낼 것들은 또 땅으로 안 보내고 땅 위에 놔뒀단 말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 위에 있어야 할 사람은 땅 밑에다 넣어놓고 땅 밑에 있어야 할 것에게는 땅 밑에 있어야 할 시신은 땅 위에다 놔뒀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잘못. 이거는 뭐야? 한마디로 신의 법을 어긋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시신들에 대해서는 그대에게도 상계의 신들께도 고난이 없으며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 신들께 폭행을 가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폭행을 가한다는 게 이제 밑에 각주에 있는 것처럼 모욕하는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가지 잘못을 딱 묶으면 크레온은 각각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각각의 규율을 어긋내고 있는 거죠. 딱 묶어서 말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복수하는 파괴자들이 하데스와 신들의 복수의 여신들이 그대를 노리고 있으며 그대를 똑같은 재앙으로 엄습할 것이요. 이랬어요. 똑같은 재앙으로. 당신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영역을 침범한 당신도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크레온은 테이레시아스에게 완전히 한바닥 욕을 먹었죠. 앞에서 코로스 장에게 안티고네가 명예롭다는 둥, 경건한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둥, 이런 칭찬을 들은 것과는 다르게 크레온은 한바탕 욕을 딱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레온은 1105행에 보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1105행을 보세요. 크레온이 이 대사 좀 자기가 좀 하면서 좀 찌질하게 생긴 사람이 이걸 읽어야 된다. 자네 좀 읽어봐. 좀 찌질하니까 1105행 좀 찌질하게 읽어야 돼. 크레온. 크레온이 아니 크레용이 아니라 크레파스를 말하려고 그러는데 크레온이요. 그렇게 하기를 권한단 말이오. 아니 1105행. 그것도 되도록 빨리오 나리 신들께서 보내시는 뭐 뭐야 지금 이 사람이. 아 그렇군. 이 찌질하고만 과연 정말은 숫자를 못 읽어. 숫자를 못 읽고 있어요. 숫자를 못 읽어요 지금. 아 괴롭구나.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하겠소. 필요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만. 지금 이 크레온의 대사가 차라리 테이레시아스가 뭐라 할 때 줬어. 나도 이대로 죽고 말겠어. 하고 이를 악물고 자기에게 다가올 불행을 과감하게 지금 안티고네는 자기가 이 짓을 하면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불행을 향해 걸어갔잖아요. 그게 영웅이거든. 사실은 그게 영웅적인 거거든요. 불행을 향해서 걸은. 근데 크레오는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러다가 애들도 죽겠네 이래서 이거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죽을 텐데 막 이렇게 지금 이 대사 지금 굉장히 찌질 대사 빨이 좋았어요 찌질했어요 그죠 굉장히 이 크레온의 찌질성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저도 제가 이 안티고네에서 두 번째 구조를 꼽아봐라 그러면 1105행을 읽고 없습니다 저는 크레온의 찌질함이 아주 여견히 드러나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이게 필연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라고 하는 말보다도 필연성 necessity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 차라리 비극의 영웅들은 그것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불행이 다가오더라도 불행임을 알고 그 불행을 과감히 인수해서 과감히 받아들여서 그냥 머리가 깨져버리는 게 영웅이거든. 비극이거든. 그래서 비극이에요. 비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파멸에 이를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파멸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라. 그렇지 않은 건 희극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씨를 보면 지금 비극이 아니야. 희극이야. 모르고 있어. 자기가 지금. 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일곱 말씀 있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의 일곱 말씀이라는 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신곡할 때 제가 신곡할 때 이 얘기 다 하겠지만 신곡할 때 제가 무슨 왠지 뭐 기독교 그 부흥사 분위기가 좀 나더라도 그때 용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7 words of our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십자가 위에 마지막 일곱 말씀. 이게 하이든이 작곡한 곡도 있어요. 인트로덕션하고 마지막 거 해갖고 아홉 개의 그 말하자면 그 곡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 각각 하나의 주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해가지고 예수의 마지막 일곱 말씀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탁 나와. 여기저기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탁 흩어져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 일곱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자가 파멸을 향해 가는 거, 그건 어떻게? 희극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웃는 거야. 저 띨띨한 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비극은 뭐야? 아는 자가 파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비극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는 고급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파멸이 일 것을 모르고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런 짐승이죠. 쥐떼들처럼 가는 거지. 막 이렇게 레밍스 쥐처럼 두두두두두두두 내려가는데 비극은 알면서 가는 거니까 인간은 존재는 알고 내가 파멸을 일 것을 알고도 가는 인간 그게 비극이거든. 그러니까 비극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드라마거든요. 비극 드라마가. 근데 크레오는 여기서 가질 못하는 거예요. 1105행에서 필연성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궁시렁궁시렁 나는 정해진 법들을 신들이 정하신 법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과연 최선인지 의심이 드는구나. 또 신의 법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 해놓고 나서도 이걸 지켜야 하나 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이 지점에 오니까 1105행하고 그 다음에 1114행 여기서 크레오는 완전한 쪼다가 되는 거야. 쪼다 크레온이 탁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히포르케마, 생동감 넘치는 충곡. 이제 비극성을 확대하기 위한 히포르케마가 촥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온의 아들과 크레온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42행에 보면은 그는 결혼식을 가련하게도 이곳이 아닌 하데스의 집에서 올렸으며 인간에게는 어리석음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크레온에게 보여줬다는 거겠죠. 그죠? 인간에게는 어리석음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257행에서 코로스가 이제 크레온을 정리를 합니다. 크레온에게. 저기 나리께서 몸소 오고 계시오. 너무나 분명한 기념비를 안고. 이런 표현 되게 멋있네. 그러나 그것은 이런 말을 해도 좋자면 남의 미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실수가 저질러 놓은 것이요. 이렇게 됐죠. 이제 코로스가 정리했죠. 크레온의 실수에 따라서 사태가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나서 1270행에서 한마디 더 마지막으로 못을 박죠. 아, 올바른 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시는 것 같군요. 이렇게. 이 코로스가 뭐라고 하는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코로스가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 이것은 두 글자로 하면은 정의를 너무 늦게 깨달으시는군요 하고 코로스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온은 그 밑에서 불행 속에서 나는 그것을 배웠어. 이렇게. 불행 속에서 나는 그것을 배웠어. 크레온은 그러나 이미 이때 영웅도 될 수 없고 그냥 찌질해졌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레온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찌질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쯤에서 좀 정리 좀 해주면 좋은데 저는 이 소포클레스가 좀 잔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잔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게 1306행을 보세요. 자, 아까 찌질한 크레온을 읽었던 다시 무서워서 못 살겠구나. 쌍난칼로 앞에서 내 가슴을 찔러줄 자는 아무도 없느냐. 나야말로 비참하구나. 아, 비참한 파멸과 섞였으니. 예.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소포클레스가 너무 잔인해. 그냥 아까 코로스가 한마디 하면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크레온 봐, 무서워서 못 살겠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리고, 칼로 지가 죽지도 못해. 아들만도 못해. 아들은 옆구리에 칼을 박아 놓는데, 누가 찔러달라고 그래. 가슴을 찔러달라고, 이게. 찌질의 극치가, 이게 지금. 와, 이게 못 살아, 못 살아. 자네 이렇게 살고 싶나? 크레온 보니까 어때? 찌질한데. YTN 구본호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라, 지금. 응?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군대 면제됐나 몰라. 군대에서 낙하산도 안 타봤겠지 그런 놈. 진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다 낙하산 태워버려야 돼. 씨. 포항 해병대 공수교육대 보내가지고 그냥 막 타고 무지하게 타가지고 여기 막 타고 타면 여기 다 찢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씨.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구나. 막 이렇게 얼마나 예?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코로스 장이, 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코로스 장이 1357행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오. 너는 기도 빠르려 소용 안 먹겨.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코로스 장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코로스가 정리를 했을 때 참 끝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소포클레스가 이렇게까지 크레온을 밟았어야 했나. 가련한 크레온이 밟았어야 했나.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과감하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서도 처음에 프롤로고스에서 이미 안티고네는 얘기했죠. 나 죽더라도 이 짓 한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켰잖아요. 알고서도 그걸 밀고 갔던 안티고네에 비해서 이 크레온은 이 심성은 극법으로 다스려. 다 걸리면 다 죽여. 밟아보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무서워서 못 살겠구나 했던 이 크레온의 이게 극명한 두 주인공의 그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돼서 딱 나타남으로써 이 보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개운함을 주는 거지, 이제. 그죠? 어때? 기분이 어때? 크레온 보니까 어때? 안타까워. 안타깝다고? 아, 심성이 고운 분이거든요. 자, 이 크레온에 무서워서 못 살겠구나. 이 대사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듭니까? 강준영 군, 무슨 생각이 들어? 기분이 어때? 네, 좀 찌질하긴 한데. 인간적으로 좀 공감이 되긴 하는데. 인간적으로 공감이 돼요? 옥상에서 만납시다. 왜 이게 인간적으로 공감이 돼요? 왜? 아니, 세상에 인간적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 인간적으로라는 게. 아, 왠지 더 공감이 되는데, 그래요? 무서워? 아니, 왜? 도대체 왜 공감이 되는데요? 왜? 인간적으로가 무슨 뜻이야? 인간적으로가. 인간적으로가 무슨 뜻이냐고! 이제 그. 말, 내 말 안 들려! 내 목소리 얼마나 큰데? 내 목소리 크다고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야, 내가. 왜 인간적으로가 무슨 뜻인데? 자네가 말하는 인간적으로가 무슨 뜻인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하나라고 저는 인정을 한 거죠. 뭐 그런 명예로운 건 아니지만. 인간은요. 아, 여기 목이 여기 있어. 목이 이게 다시. 인간은요, 우리의 목 있죠, 이 목. 우리의 이 목 있잖아요. 우리의 목,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착 지나가고 있는 존재야. 네? 그래서, 둘 다 인간적인 것이 있어요. 아, 불행을 당했을 때, 과감하게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냥 정신적으로 확 밀고 올라가서 죽더라도, 그냥 목을 탁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인간적인 거야. 그게 신적인 인간이야. 그게. 아, 고개를 딱, 칼날을 딱 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것도 인간적인 거야. 근데 어떤 게 인간적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되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말을 남용하면 안 돼. 인간은 본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말을 나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아,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신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인데 왜 있다고 합니까? 라는 뜻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워낙 반복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게 워낙 인간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그래 이제. 아 이제 좀 사람이 되었군요. 그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짐승이었어. 지금 인간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호메로스를 읽고 안티고네를 읽고 지금 저기 뭐야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신곡을 읽고 하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요. 진정으로. 그 인간은 뭐냐? 신을 닮은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을 닮고자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인 거예요. 짐승들끼리 모여갖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짐승끼리 모여서 사자가 사냥 끝나고 검토회의 안 하고 사자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육식 끊어. 육식 끊어. 얼룩말 더 짜놔서 안 되겠다. 육식 끊자. 동물의 세계 너무 피가 너무 남매. 육식 끊어. 야, 풀 뜯어와라. 사자왕, 나부터, 레오부터 말이야. 나 레오, 사자왕, 응? 나부터 풀을 먹겠어. 막 이렇게. 응? 이렇게 아주 촥 한 다음에 뭔가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보이는 뭔가를 갖다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게 사자는 안 해. 그게 우리 인간이 목표라는 게 뭐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이게 인간적인 거야. 짐승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트랙을 한 채 어긋남도 없이 살아가요. 그게 짐승이야. 에?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우토노모스하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신화. 이게 인간인 거야. 이게 인간적인 거라. 인간적인 거. 인간적이라는 것하고 짐승적이라는 것을 대비시켜 놓고 보면 인간적이라는 말의 뜻을 뚜렷하게 알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비굴하게 삽시다. 에? 가늘고 길게 삽시다. 그렇게 말할 때 인간적으로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스가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볼로 큰 타격들을 받게 되어 늙어서 지혜를 가르쳐준다네. 늙어서야 생각할 지혜를 가르쳐준다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조금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레포트를 평가하면서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윤상훈 씨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이따가.